coming to town. Icon is coming to town. Icon is coming to town. 보여면 노트 창문을 올려 미간을 좁히고 번성을 높여 이게 우리 겐토 이리 열어라 이리 열어라 우리 좀 앞에서 사람들의 단추를 풀어버리는 에코 And the bean is m so g Let's just chill 여전히 철없지 니들이 재물이 날 고기여도 다 씹어먹어줄게 call me 아저씨 yeah, 이 구역을 뺏어 짜치는 놈들은 숨어 의자를 제껴 반대긴 내 거고 여기 분위기는 예고 의인의 사람을 지칠까 시간 됐어 집중 우리들이 나 때는 지금 fixing 너네들의 잘못된 리듬 심쿵 온몸에 춤추는 기분 5세대 와지 we gon' go get them 창문을 올려 미간을 좁히고 원성을 높여 이게 우리 겐토 이리 열어라 이리 열어라 너네들과 처음부터 차린하게 시작부터 깡패 부숴줄게 이대로 와봐 내 앞에 Kick and snare 가슴 벅차게 울리는 베이스 내 친구들과 함께 폼세 폼사 yeah 이게 방식 21세기 세핑이들의 간지 행진 충만한 느낌과 묘세 허를 찌르는 우리들의 불둘 누구든 안심하는 순간 내게 바로 먹혀 난 지킬 건 지켜 like I'm 균성의 순결 다들 궁금해하지 마 business 권태기 부부처럼 니들과는 관계 없어 갈 때까지 가라 하지 말라지 만하자 혹시 나를 모른다면 지금부터 알아가라 주인 없던 대한민국 가요계는 내거 아니 꼽고 나 자신 있음 주도 법을 빼